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 홍시, 안녕. 여기는 새벽 2시를 조심해입니다. 여기는 우리 속사입니다. 예이. 예. 힘차게. 기운나게. 시작해봐요. 사실 별로 안 나. 너무 졸려. 안 돼. 힘들어. 살싹.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뭐죠? 아, 뭐 로맨틱한 거. 아, 그렇게 저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봐주면 어떡해. 알아서 다시 할까? 아, 이게 힘껏 뭘까요? 이랬는데 오늘의 주제는 로맨틱? 진짜 공감 안 되는 목소리로. 네, 네, 아무튼 바로 로맨틱. 네. 네, 연인과 함께 로맨틱. 듣고 싶은 달콤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아주 그냥 끝장을 내는 거죠. 내가 아주 로맨틱의 끝 짱을 내가 보여줄게. 어디 한번 친구야, 너가 지금 나에게 로맨틱을 요청했잖니? 지금 맞아요. 서울시에 살고 계신, 서울시 맞니? 경희대학교 서울시에 있죠? 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네, 호텔 경영학과 거주래. 재학 중이신. 그, 네, 재학 중이신 이뽀뚱님이라고 있어요. 이뽀뚱? 뽀뚱. 뽀뚱? 뽀로로 뚱땡이. 뽀로로 뚱땡이. 아무튼 실명 걸어는 좀 그러니까. 네. 아무튼 뽀뚱이가 자기 지금 연애하는데 막 그렇게 달달한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남친구랑 뭐 캠핑 가서 듣는다고. 어머.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좋으시겠어요. 잘 가라. 어떻게 불어서 친구야. 눈물 날라간다. 난 지금 울고 있어. 내 눈물 닦아줘. 아, 부러워. 어쨌든 아무튼 우리의 굉장한 열렬한 그런 몇 안 되는 시청자이시기 때문에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열심히 준비를 네. 해서. 근데 진짜 노래 찾는데 거의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걸로 충분히 달달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평소에 듣는 노래들이 약간 그렇게 달달하지 않아. 맞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몰랐는데 엄청 좀 어둡더라고요, 저희 같은 거의 노래들이. 단조 막 시작부터 우울한 노래들이 좀, 많았고요. 좀 로맨틱하다 싶으면 좀 가사가 뒤에서. 좀 그렇거나 멜로디 뒷부분이 슬프거나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네, 이렇게 엄선을 해봤죠. 네. 네. 제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자, 어디 한번 이게 커플이 아니신 분은 굉장히 오그라들고 막 네. 이렇게 막 손발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막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나게 그런 염장을 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주의하시고요. 해주셨으면 좋겠고 커플이신 분은 뭐 그냥 잘 들으세요. 그러려니 하고 같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같이 이제 들으면서 뭐 네. 뭘 들어도 다 좋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저희는 시동을 걸어볼까요? 네, 가볼까요? 부릉부릉 부릉. 첫 번째 노래는 One Call Away의 네. 찰리 푸스라는 가수가 불렀다고 그렇죠. 합니다. 영국 가수예요. 아, 되게 잘 생겼고요. 뭐 항상 왜 여기는 외모 얘기가 나오죠? 아니 앨범 아트에 이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맨날 내가 보기 싫어도 보게 되잖아요. 아 근데 원 컬러웨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찰리 푸스도 뮤직비디오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저번에 보면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네. 본인이 몇 개 찾아봤어요. 약간 뮤비 제작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하나 보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에이씨. 근데 저번에 말했었던 뮤비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이거는 어떤 뮤비가 있냐면 찰리 푸스 노래 중에 뭔 노래였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괜찮아. 미안. 아무튼 그랬는데 왼쪽에는 여자분의 일상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남자분의 일상이 나와서 그 둘이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막 서로 문자 한 통 보내볼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다 동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항상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동시각에 같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뮤비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인상이 남았네요. 네. 꽤 괜찮아요. 그거 나중에 노래 무슨 제목 아, 그 무슨 노래였냐면 첼리푸스랑 셀레나 고메즈가 같이 부른 We Don't Talk Anymore 이라는 노래인데 우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We Don't Talk Anymore 이거에 꽂혀가지고 방학 동안 진짜 24시간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들었잖아요. 조금 네네. 근데 중독성 있어요. 멜로디가 완전 죽이죠. 아 이거 이것도 틀어주고 싶어. 언젠가 다음에 한번 틉시다. 네, 기회가 됐나. 일단 이거는 이별 노래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더 달달한 노래를 요청하셨던 네, 뽀뚱님의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네, 뽀뚱님을 위해서 네, 원 컬러웨이를 먼저 부르는데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불러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듣고 오겠습니다.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no, you're not alone. I'm only one. <웃음> 아 나도 이 노래 좋아해요. 네. 뭐라 노래... 해야지? 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1도 없네요. 구석이 진짜. 있을 수 있나요? 어 불가능합니다. 찰리의 노래인데. 아 진짜 네. 가사부터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내가 바로 달려갈게요. 슈퍼맨도 나와 비교할 수 없죠.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지금은 잠깐 여기서 쉬세요. 그대가 약해질 때면 내가 강해질게요. 끝까지 놓지 않아요. 걱정 마요, 내 사랑.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뭐가 아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느낄 땐 내 품에 들어오세요. 아 너무 좋네요. 들어오래. 아 진짜 이 가사 보고 너무 꽂혀가지고 저가 약간 뭐랄까 지금 저의 현재 상황이 네? 마음은 가고 싶지만 실제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5년 안에 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유기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네, 열심히 하려고요. 네, 열심히 하세요. 5년이면 되게 긴 시간이에요. 저 사실 5년 전에는 제가 지금 몇 살이죠? 제가 지금 21살이죠? 5년 전이면 몇 살이었죠? 16살? 그때는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봤고요. 네, 16살이면 중학생이었겠네요. 소름돋아. 진짜 동네에서 뭐 이렇게 끼켜봤자 교복 치마를 단을 접었네 어쩌네. 리본을 묶었네 안 묶었네. 막 그러고 있었네요. 네, 유학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5년 동안 앞으로도 네. 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항상 네.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5년 동안 왜냐면 일단 먼저 열심히 얘기해주세요. 열심히 해보죠. 네, 화이팅. 근데 이게 왜냐면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어떤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래본 적 있나요? 힘들어해서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고 싶거나 뭐 보고 싶다거나 이런 있죠. 그쵸. 그럼요. 그 마음 당장 날아가고 않나요? 싶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네. 아직은 그럴 수 없기에 그쵸. 현실이라는 게 녹록지만은 않죠. 항상.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 사람은. 결국은 돈이다. 진짜 돈만 money.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돼.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치만 뭐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으니까. 아 근데 뭐라는 거야 이게? 오늘 주제가 로맨틱인데 갑자기 돈 얘기 나오고. 로맨틱하게 그래 나도 로맨틱하게 하겠다 이거죠. 네. 어. 네, 더 로맨틱해지기 위해서. 그쵸. 그 전제 조건은 돈이다 이거지. 더 쌓아놓겠다. 너무 슬프다 이거. 슬퍼진다. 아 그리고 근데 좀 화제를 살짝 돌리자면 네. 솔직히 전화 한 통해서 나한테 달려오는 남자가 있었으면 하는 게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노래는 정말 여자들을 위한 로망 노래입니다. 네. 내가 바로 달려갈게요. 네.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아 참. 슈퍼맨보다 내가 더 쎄. 내가 강해질게요. 아, 그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 잡아주고 잡아줄 때 쓰러지고 뭐 그런 서로 의지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 아주 좋네요. 네. 이 노래들을 신청하신 그 인재님의 친구? 아니야, 이 노래는 내가 찾은 거고 아, 걔는 예. 그냥 주제를 정해준 거죠. 아, 네. 네. 그러면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네, 다음 노래는 율지님이 소개해주세요. 그쵸. 다음 노래는 Like I'm Gonna Lose You. 존 레전드랑 메간 트레이너라는 가수가 같이 부른 그런 노래인데요. 듀엣곡이에요. 네. 되게 두 분 다 엄청 유명하고 엄청 노래 잘 부르기로 유명하죠. 특히 메간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건강하고 막 되게 자존감 막 자존감 높은 여자. 진짜 멋있고 막 되게 건강 뭐라 왜 이렇게 자꾸 건강함을 강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수나 연예인 아이돌 보면 다 삐쩍 말랐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보면 뭐 아리아나 그랜데라거나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무슨 바비 인형 같고 어디 뭐 진짜 뭐 그림 속에서 나온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메간 트레이너는 그냥 진짜 어디서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고 아 물론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되게 그런 평범한 몸매? 그렇지만 맞아. 노래를 진짜 잘하고 막 아무튼 되게 그리고 상큼해. 딱 보면 너무 발랄하고 네. 재기발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상 깊었던 게 이 사람 기사를 읽었었는데 최근인가 언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네. 자기는 보정을 안 한 포토샵을 안 한 네, 그거를 최종으로 알고서 이렇게 뮤비를 찍었대요. 근데 팬들이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 몸매보다 더 날씬하게 나온 그런 사진들을 네. 캡처해서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왜 난 저렇게 안 찍었는데 왜 저게 있을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감독이 한 거야. 그 보정은. 그래서 요청을 했대요. 뭐라고요? 원본으로 해주세요. 오, 멋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예뻐 보이고 싶은 것보다 자기 자신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뭐 뚱뚱하건 아니면 말랐건 내가 어떻게 생겼건 그런 거 상관없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라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 와.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진짜 네. 멋있다. 다음번에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노래를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내가 너를 잃을 것처럼 사랑할 거야 뭐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가사가 궁금해지네요. 가사는 모든 상처받은 일들은 알만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린 달빛 아래에서 걷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끌어당기고 끌어당겼죠. 우리 같이 이렇게 와짜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 사라지고 내가 혼자 남았어요. 사라졌어? 없어졌어. Disappeared. He's gone.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가버려가지고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잠에서 깼어요. 내 옆에 당신이 있었어. 근데 깼는데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야. 근데 딱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잃을 것처럼. 당신을 안을 거예요.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절대 모르니까요. 마지막이 언제일지. 이해했어. 그쵸. 마치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헤어질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을 사랑하겠다. 열정적으로.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짝짝짝. 가사 누가 썼는지 정말 죽이네요. 짝짝짝. 그러게요. 네. 모든 커플들이 마음에 되새겨야 할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들어볼까요? 네, 듣고 오죠. 네. I found myself dreaming in silver and gold like a scene from a movie that every broken heart knows. We were walking on moonlight and you pulled me close. Split second and you disappeared and then I was all alone. I woke up in tears with you by my side, breath of relief, and I realized no, we're not promised tomorrow. So I'm gonna love you like a whisper of smoke. You could lose everything. The truth is you never know. So I'll kiss you longer, babe. Any chance that I get, I'll make the most of the minutes in love with no regrets. Let's take our time to say what we want. Use what we got before it's all gone. Tomorrow, so I'm gonna love you. 잘 부르네요. 네, 아주 로맨틱히 몽글몽글 솟아오르네요. 귀에 착착 감기는.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주제요? 우리가 내일 헤어질지 모레 헤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냥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왜? 오는 데는 순서인데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아, 좀 로맨틱하게 얘기하라고. 주제가 로맨틱이라고. 진짜 진정하시고. 나도 로맨틱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우리도 언젠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집중이 안 되나 봐요. 이 주제에. 그러게, 이 주제는 정말 힘들다. 이상하게 로맨틱한 무드를 찾을 수가 없으셈. 너무 동떨어져 노래의 분위기와 우리의 분위기가. 근데 노래는 좋잖아. 이해해주세요. 노래가 좋으니까. 네, 그냥 열심히 응창차에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네, 이렇게 이쁜 사랑 하세요. 다음 노래는 뭐죠?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남자친구분도 이제 친구를 좀 많이 아껴서 예쁜 사랑하고 좀 뭐. 네, 꽁냥꽁냥. 그래 뭐, 부럽다. 근데 다음 노래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형용을 못하겠네요. 제가 찾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아니 원래 Fly Me to the Moon이란 노래인데요. 이거를 원래 저 누구냐? 마이클 부블레? 그 사람 걸로 찾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노래가 그 노래였는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토니 베넷 씨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봤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로맨틱과 달콤의 끝 아닌가요? 근데 나는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저번 화에도 우리 취향을 듬뿍 담아서 막 옛날 노래 막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너무 느끼하고 올드해지면 사람들이 너무 좀 딥할까 봐. 너무 좀 그럴까 봐. 아니 물론 감성 좋고 노래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마이너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떤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네. 틀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좋네요. 되게 맞아요. 좋아요. 진짜 무슨 레스토랑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요. 듣다 보면 정말 황홀해질 정도? 아, 그렇죠. 일단 듣고 올게요. Poets often use many words To say a simple thing It takes thought and time and rhyme To make a poem sing With music and words I've been playing For you I have written a song To be sure that you'll know what I'm saying I'll translate as I go along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Feel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가사가 이렇게 좋았나요? 이 노래 가사가. 저도 몰랐어요. 진짜. 네, 그냥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맞아. 뭐. 그냥 평범한 사랑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 뭐 그렇겠거니 했는데 진짜 가사가 너무 예쁘네요. 네. 뭐. 그 초반부에는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넣은 부분인 거죠? 그렇죠. 앞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멋있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인들은 종종 너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요. 아주 간단한 걸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은유를 따지죠. 시를 노래로 만들기 위해서. 음악과 단어들로 난 공연해 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난 노래를 만들었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내가 천천히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노래를 네. 부릅니다. 사비 부분 나오죠. Fly me to the moon. 아, 너무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빨리. 달로 나를 보내주세요. 별 사이를 뛰놀게 해주세요. 목성과 화성에는 봄이 어떤지 보게 해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대 내게 키스해주세요. 노래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노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다 해야죠. 더 할까요? 너무 느끼하지 않나요? 진짜 찌피그다 라고 노노노 닭살이 돋네요. 내가 해줄게요. 네. 당신은 내가 바라던 전부예요. 내가 숭배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 다르게 말하면 제발 솔직해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 솔직해지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왜 이렇게 리진님 못마땅해 보여요? 아 뭐 별로 아니 근데 난 이 부분 정말 좋은데 다른 건 별로 공감이 안 돼요. 별 사이를 뛰놀게 해주세요. 목성과 화성에서는 봄이 어떤지 보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너무 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다르게 말하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쵸. 손을 잡으면 자기네 별 사이를 뛰노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할까? In other words. 진짜 부르고 싶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왜 이렇게 낮냐? 내가 낮게 잡았어. 좀 높게 잡으면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Dun, dun, dun. 따따따. 뭔가 방금 화음 넣으려 했는데 실패했어.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나 네. 계속 여운에 젖어 있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부르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 났네. 어 난리가 났네. 아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 곡인가요? 벌써? 아 그러네요. 와우 와 마지막 곡도 아주 대박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 네? 소녀시대 효연 씨가 네. 브라이언 맥나잇을 네. 브라이언 맥모닝이라고. 아 진짜? 어떻게? 맥모닝은 그 맥도날드 아침에 먹는. 근데 나 사실 처음에 이 스펠링 봤을 때 나도 딱 보자마자 맥도날드 생각하긴 했어. 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한대요. 뭐. 아, 회원 씨가 말 실수를 자주 한다고 막 오. 예를 들어 뭐 맥나잇을 맥모닝으로 말한다거나 어떻게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많이 틀려서 웃긴다고. 귀여우시네요. 그러니까 다음 곡은 브라이언 맥나잇의 Another You입니다. 또 다른 너. 아, 이 곡도 진짜 죽이는데 네 한번 일단 듣고 올게요. 그래요. If I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I know what I would find. Someone half as smart, someone half as sweet, half as lovely and half as kind. If I was the ruler of a kingdom with a house of wives to choose, 'twouldn't even quite compare to what I've got right here with you. So if I stumble just a bit trying to say what's on my mind, please excuse me, 'cause I never felt the way that I feel inside. It's possible I may have finally found my dream come true, that could never be another you. The stars are bright tonight. They know you're mine, oh mine. I knew that it would be alright when my other dreams fell through. And for this very night, I've waited all my life. Standing straight and tall, I'll give my all to you. So please excuse me if I stumble just a bit trying to say what's on my mind. Please excuse me, 'cause I never felt the way that I feel inside. It's possible I may have finally found my dream come true. There could never be another you. There could never be another you. 바로 가사를 얘기해 드릴까요? 네. 나는 알아요. 온 세상을 다 찾아도 찾지 못할 거란 걸. 당신의 반만큼이라도 편명하고 반만큼이라도 달콤하고 반만큼이라도 사랑스럽고 반만큼이라도 자상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한 왕국이 내게 있다고 해도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당신께 내 마음을 고백할 때 조금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이런 감정을 느껴보기는 처음이니까요. 내 평생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만 같죠. 내게 또 다른 당신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당신. 아이야. 좋네요. 근데 지금 잠깐 약간 보면서 푹 비웃었는데. 네.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한 왕국이 내게 있다 해도 뭐 비교가 안 된다. 이거 뭐 있어 봤냐고. 있고 나서 그런 말 한 거면 내가 말을 안 할게. 근데 있다 해도잖아. 가정법이잖아. 가정법은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또 시작하시네. 가정법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있어 봐야 안다는 사실. 그냥 뭐 그만큼 지금 옆에 있는 여자가. 말은 잘하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냥. 노래는 좋았는데 가사를 보니까 약간 별로 못 믿었네요. 저런 디스쟁이.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또 디스를 하다니. 아 노래는 좋았는데 아 나도 진짜 방금 봤잖아요. 노래 막 아 쩐다 감탄하면서 막, 막 혼자 막 와 잠깐 그래놓고 이러면서 근데 가사를 마음에 안 드는데 게?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디스 쩔어. 아 근데 이 부분은 좋아. 어떤? 당신은 반만큼이라도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아. 자상한 사람은 찾지 못할 것 맞아. 같아요. 아 정말 작사가 정말 대단하다. 사실 찾을 수 있다. 아씨! 저리 가 너. 저리 가. 그만할까? 그만 아, 말해. 근데 아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요. 아 이 사람은 아 시끄러워. 그만 말해. 아니 나도 받아본 적 있어 그런 느낌. 네, 나도 네. 마지막 어 그런 거 알아 나도. 알겠어. 어 알겠어요? 응. 오고 가지 말라고 진짜라고 결혼할 네. 거라고. 네네네. 결혼 싫으면 뭐 평생 사귀던가. 진정하시고. 네. 네. 진정이 안 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곡까지 저희가 싸그리. 네, 사실 느낀 건데 저희가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이 주제와 굉장히 좀 힘드네요. 그랬나요? 집중력이 좀 많이 부족했어. 많이 떨어지고 자꾸 분산되고 자꾸 디스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굉장히 유진이 힘들어 보였어. 네. 아. 알겠어요. 난 로맨틱한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뭐 딱히 뭐를 위로해 줄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아니라는 거지. 자, 자 다음 주제는 네. 뭐죠? 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네, 다음 주제는 중국 영화 OST 바밤. 저희가 사연이 작은 게 하나 들어와서 그렇죠. 네, 아주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들어주세요. 무슨 주제를 해도 이 로맨틱보단 더 낫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했어도 노래들이 살렸으니까. 맞아. 노래들이 그나마, 워낙 좋았으니까. 그쵸. 그나마 이제 가수님들 덕분에. 씨씨.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